보여 똑똑 거치게 내쉬는 숨 온 실속 화초로 가득한 숲 속 잡초로 짓밟혀도 꽃이 피고 빗바람에 몸을 막아주는 춤 right now We gonna rise up again Like the birds flying high So spread the wings out again Touch the sky, feel the air when we glide Reborn with a music light Up to the endless fire We ain't gonna die, I'm fine Like a phoenix, light up the night I'm reaping